그때 울어요. 치밀한 기억 꼬집어 말할 순 없지만 서러움만 나도 잊어야 하는 일은 알아 이제는 나인 줄도 알아 알면서 왜 이런지 몰라 이제는 정말 잊어야지 오늘도 사랑할머니 난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이래선 안 되는 줄 알아 지나가는 줄 몰라 알면서 왜 이런지 몰라 마음을 찾지 못하잖아 이런 내가 정말 싫어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생각만 해야지 오늘도 사랑할머니 잊어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너를 잊지 못해 어떻게 잊을까 잊지 않죠 세월 가도 아직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봐 아마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다 내가 산 날까지 아니 내가 죽은 영영 못 잊을 거야 내가 산 날까지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많이 내가 싫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텔레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일하시는 손 잠깐만 놓으시고 잠시만 텔레비의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노래한 지가 26년입니다. 26년 됐습니다. 그런데 26년 돼가지고 늙어서 땀이 나는 게 아니고 저 위에 곤돌아 있었지 아까. 그게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진짜 내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서 땀을 다 흘린 겁니다. 사실은 이제부터 땀이 슬슬 나기 시작해야 되는데 저서부터 막 땀을 대빠까지 다 흘려버렸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텔레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수를 많이 안 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더우니까 땀나시니까 박수 치면 이 손에 열이 나가지고 박수 많이 치지 마세요. 오늘 절대 치지 마세요. 할머니 절대 박수 치지 마세요. 치지 마라 카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원래 방송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방송 시간하고 관계없이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노래한 것이 취입한 노래가 2000곡이 이제 넘었었습니다. 2000곡이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부르려면은 진짜로 오늘 밤새도록 해도 안 되니까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받겠습니다. 옆에 보시다시피 지금 저기는 박수 기계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저기에 1960년대 저 사진은 어디서 구했노 저거? 자, 저 중에서 제가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입니다. 저 중에서 가지마우도 있고 흰 구름 가는 길 저 60년대 히트한 노래들입니다. 그런데 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제가 가수를 하게끔 만드는 가장 첫 데뷔곡입니다. 그러니까는 저 노래를 박수기계로 100점까지 올라가면 노래 부르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사랑이 뭐냐고 물으시나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셨어요. 먼 날 당신 날 버리지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외로워서 울 때 60년대 노래였습니다. 이번에는 70년대 히트곡입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해변의 여인 잊을 수가 있을까 행복을 비는 마음 두 줄기 눈물 찻집의 고독이 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박수로 정하겠습니다. 근데 요 찻집의 고독이라는 노래 있죠. 요거는 무대에서 제가 잘 안 부릅니다만은 안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카메라 어디서 비춥니까? 카메라 이거 가까이 한번 봐주세요. 여기 78방울을 제가 꿰맸었습니다. 옛날에 시민회관에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찻집의 고독을 막 부르는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대에서 찻집의 고독을 안 부릅니다. 그걸 좀 염려해 두시고 박수를 알아서 해주세요. 자, 해변의 여인. 그 다음 잊을 수가 있을까? 행복을 비는 맘. 차라리 당신은. 그 다음 두 줄기 눈물. 찻집에 고독. 그다 밤에 들었을 때 내 가슴이 뛰고 있었지. 기다리게 신난 날 숨결처럼 감미로워. 약속 시간 흘러갔어도 그 사람 보이지 않고 쌓는 아내 지금 찾자니 슬픔처럼 보이는 아 사랑이라 이렇게도 해가 타도 괴로운 것이 났어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어 가슴 저이며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는 80년대입니다. 자, 이 80년대는 쭉 내려가가지고 저 울긴 외오르를 제가 작사 작곡했습니다. 고래 아시고 모정의 세월. 그 다음 녹슬은 기찻길. 그 다음 울긴 외오르. 뭐 더 들어볼 것도 울긴 외오르. 사랑 때문에 이성을 꺼내면 춤 씻어버리고 안녕슬러 잊어버려요. 어차피 인생이라 이별이 아니냐. 울기 왜 울어 바보처럼 울긴 왜 울어 그 다음 90년대입니다. 여기서는 이거 많이 있는데 18세 순위는 무대에서 이 텔레비에서 한 번도 안 불렀거든요. 그래 그거 머리에 좀 넣어놔 두시고 맨 처음 1번 사랑. 그 다음 잡초. 그 다음 건배. 그 다음에 18세 순위. 18세 순위. 돌아온 날 내 사랑 스님 돌아올 줄 모르고 손전 가늘은 틈새로 새어드는 바람에 떨어진 꽃냄새가 울리네 주님 찾아가야 해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주님 찾아 네가 이어는 저녁 언제나 나 이름 18세 스님 나이는 열년을 이룬 스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2000곡이 넘는 노래 중에서 음선을 해서 2부에 부르지 않은 노래를 골라서 히트곡만 52곡입니다 사실 여기 이 노래들을 전부 다 불러야 되는데 무슨 노래? 어? 이시를 했는데 지금까지 다 했는데 그러면 사랑 사랑 저쪽에서는 물레방아 도는데 해달라 그러고 사랑 해달라 하고 자. 그러면은 제가 우선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제 시킨 대로 딱 한마디 해주세요. 큰 박수로 우리 SBS에서 자랑하는 김정택 씨와 그의 악단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오케스트라 김정택 씨. 예. 왜냐하면은 악보가 없거든요. 악보가 없으니까 차라리 박수 한번 받게 해놔놓고 그 다음에 좀 알아서 좀 해달라고 자 김정태 씨 미안합니다 박수도 받았으니까 사랑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뭐,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들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쉽지 않는 내 삶 이내 여름날 내 가슴은 우산이 되고 늦네 이내 겨울날 내 가슴은 불이 되리라 온 세상 가진대도 바꿀 수 없는 내 여인아 잠시라도 떨어졌으면 못 살 것 같은 내 사랑아 Love tender Love is sweet, never let me go. You have made my life complete, and I love you so. 해녀 당신 외로울 때 내가 당신 친구가 되고 해녀 당신 우울할 때 내가 당신 웃음 줄이라 이 세상에 하나밖에 들더라 내 여인은 허겁다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 또 집에서 텔레비 시청하신 여러분들 무조건 행복하셔야 됩니다 내 사람아 물레방아 도는데 옆에 허여 잘생긴 아가 내 사촌동생입니다 사촌동생인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눈썹이 다 송충이 눈썹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마이크에서 노래 나오는 줄 알았는데 마이크를 끄고 이래 한 게 감아보니까 프로듀서가 이걸 장난을 친 것 같습니다. 저 마이크를 끊어놓고 싹 나오게 해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사실 저는 노래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제 갓 나온 가수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어차피 이래 나왔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일단은 얼굴이 괜찮으니까네. 근데 제가 그 얘기는 합니다. 노래하는 가수는 얼굴은 지 맘대로 생겨도 괜찮다 우차등강 노래를 잘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늘 합니다만은 아무튼 열심히 노래하는 걸 옆에서 봤기 때문에 노래도 좋다는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아갖고 제가 취입하고 있는데 좋은 노래 있으면 무조건 다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취입하는 도중에 뺏긴 노래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곡으로 발표했습니다만은 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없을 무 무! 멋대로 흘러간다 바람에 흐른 가득 세월이 흘러서 간다 아픈 상체 건드리지마 지난 일이 묻지를 말아 말을 하면 가슴만 아픈 차 뒤가는 세월 이래저래 한 세상 웃으며 살아 주님 간다 주책도 없이 간다 연두빛 꽁청추를 하늘에 흘러서 간다 너희가 벗은 두바이 너나나 마찬가지인데 못났다고 서러워 마라 가는 청춘 이래저래 한 세월 웃으며 살자 가라 가라 가라 가라 가라 가라 멋대로 해라 어차피 가는 세월 이래저래 한 세상 웃으며 살자 신곡 나오는 거 다 뺏기쁘고 나는 뭐 하는 건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은 우리 가수들이 여기 제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아주 극과 극이죠. 저는 26년을 노래했고 이제 나온 가수인데 신곡을 볼 때는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것이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말은 안 해도 가수들은 예,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래 불러놔놓고 여러분들 박소리 딱 들어보고 아 여기 히트 되겠다 안 되겠다 감을 잡거든요. 알아서 해주세요. 지금부터 신곡을 부르겠습니다. 저도 자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류가 웃는 이유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린다 소리 없이 흘러내린다 마른 가슴에 눈물이 흐른다 울다 남은 눈물이 흐른다 인연이라는 만남도 있고 운명이라는 이별도 있고 나는 모른다 또 나는 모른다 사랑의 기질이 무엇인가를 바람에 시달리는 후에 마른 세상에 꽃나무빛을 낸들 어찌 할 말 없겠냐 웃고 살아도 힘을 자는데 추억에 타는 눈물이라 니는 모른다 또 나도 모른다 이별은 또 다른 시작인 것을 넌들 알겠니 나들 알겠니 성령아 웃는 이유를 성령아 웃는 이유를 남천동 부르십니다. 못 잊어나 시 찾은 거리 남천동 만거리 밤파더니 여전한데 사랑은 온갖되었고 물거품에 내 혼뿌리 산산이 부서지듯이 사랑도 꿈도 잃어버린 밤바다는 조용한데 내 오는 밤을 깨우고 한정날개 잃어버린 동백섬의 갈매기 저 파도 따라 떠난 사람 남쳐도 남천동 밤거리 이른 오늘 밤낮은 바닷가 달빛 죽고 사랑의 저 여인의 추억의 커피 한 잔 시작도 여기 끝도 여기 이번에 추석 특집으로 나훈아 무슨 특별 쇼를 하는 모양인데 근데 나훈아 씨가 원래 어떤 노래든지 다 소화하잖아 네. 아마 무슨 신청받고 그런 모양인데 우리가 묘한 노래 신청해가지고 잘 못 부르는 거 좀 특이하게 해가지고 골탕을 먹이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좋지 좋지 어때? 그 나훈아 씨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아니야? 아유 저 봐요 속이는 거 아니야 꾸러기 카메라 아니야 어디 가냐 쪼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노래를 불러야 나훈아 씨가 골탕을 먹이 어떤 노래 시키는 게? 아이디 하나 있어요 아 양나기 양나기가 저 나훈아 형 내는 거 잘 내니까 안 되는 거 한번 해봐 안 돼. 우리 꾸러기 대행진 같은 거 그런 거 뜸보다 한다고 그럼 어떤 거 노래? 내가 한번 해봐요 꾸러기 대행진 그 안 잘 되는 거야 잘 되네 뭐 그거 얘기 못 하는 게 있어 잘 돼 은우 생각해봤다 그럼 애들 그 동료 그 좋아하는 뽀뽀뽀는 못 부를 거야. 그렇지. 뽀뽀뽀? 예. 아마 어떤 식으로 아빠가 주고 갈 때 뽀뽀. 여자랑 안 되는 걸로 해야 된다니까. 안 되는 거 하나 있어요. 뭐? 헤비메탈. 유현상 씨 노래 그런 건 안 될 거야. 어떤 거? 왜 이렇게 헤매었던가. 아니 나훈아 씨는 요즘에 최신 유행하는 거 젊은이들한테 폭발적인 인기 있는 서태지와 아이들 그 랩송을 시켜봐 랩송. 나훈아 씨가 경상도잖아요. 그럼 발음이 안 된다니까. 다른 노래는 외워서 이 발음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대사가 많잖아. 나 아득하 이 밤이 흐르면 흐르면 외양노 외양기고. 오히려 차라리 팝송을 시키는 거야. 옛날에 그저 이미자 씨가 노래 부르던 게 기억이 나는데 팝송? 러브 미 텐더 부르는데 꼭 이렇게 어? 부르시더라고. 어떻게? 러브 미 텐더 뒤를 끌어서? 그러니까 그 노래 팝송 시키면 이상하네. 아니야 근데 팝송 잘해 그냥. 잘해요. 그럼 어때? 여자 입장에서는 어때? 잠깐만 그런 노래 잘해. 어떤 거? 내 사랑 내 곁에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막 뭐 이런 노래. 아, 내 사랑 내 사랑 그게 샤트 용법인가? 아 해봐봐. 나의 모든 사랑이 돌아가리. 목소리 돌아가는데 얼굴이 너무 안 닿아. 요건 좀 어렵겠다. 요건 빠져서 나와. 요건 하나 어렵게. 요건 목소리가 좀 특이하니까. 요거 신청할까? 흰 목소리 안 나와. 이거 그래. 슬로우 곡 하나 하고 빠른 거. 그래. 빠른 거. 내 사랑 내 곁에. 나나나 말고. 오직 하나뿐인 거대. 그거 하면 돼. 심심. 심심 노래. 욕심쟁이가 더 좋지 않아? 신청하면서. 아니 얘 양락이 네가 한번 해봐봐. 오직 하나뿐인 그대. 아니야. 오직 하나뿐인 그대하고 내 사랑 내 곁에. 오케이. 어려울 거야. 제 내를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했구만. 가만 보니까 제가 죽을 수는 없고 제가 저쪽에서 억지로 시키는 노래를 제가 억지로라도 한번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를 도와주십시오. 세월인 가지 사이로 온 나의 남은 길들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 할까 내 사랑인데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 남겨진 시간이 너무 많아